동화 한국어 버전 요술 항아리. 이 이야기는 한 농부와 요술 항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머나먼 마을에 라마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살았어요. 라마는 착하고 지혜로운 남자였죠. 라마에게는 땅이 약간 있었어요. 좋은 농부였지만 라마의 땅에서는 어떤 곡물도 나지 않았답니다. 다른 농부들이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는 동안 라마는 밭을 갈고 갈고 또 갈았지만 농장은 항상 황량하기만 했어요. 어우, 라마, 왜 매일같이 밭을 가는 거야? 이 땅은 몇 년 동안 작물 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 자네는 이 땅을 팔고 어딘가 다른 데 있는 좋은 땅을 사야 해. 이 땅은 우리 조상님 소유야. 바로 이 흙에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난 계속 해볼 거야. 야, 행운을 빌어. 그럼 잘해봐. 라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내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내던 라마는 살기 위해 과일을 먹었어요. 매일 땅으로 가서 밭을 갈았죠. 내 땅에서 왜 작물이 생산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 때까지 밭을 갈 거야. 해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라마는 밭을 갈고 갈았어요. 꽤 피곤하구나. 라마는 밭 전체를 갈았어요. 마침내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죠. 라마는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계속 밭을 갈 수가 없었어요. 삽이 땅속 깊이 있는 무엇인가에 부딪히자 라마는 밭 가는 것을 멈추려던 참이었죠. 이게 뭐지? 금속 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큰 항아리가? 이상하네. 도대체 누가 금속 항아리를 밭에다 이렇게 깊이 묻어놓았을까? 쓸데없이! 라마는 별것도 아닌 일에 힘을 낭비해서 화가 났어요. 라마는 금속 항아리 안에 삽을 던져놓고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죠. 이제 이 땅을 팔아야만 할 것 같구나. 항상 배고픈 상태로 지낼 수는 없다고. 이 땅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라마는 사온 과일을 먹으며 그늘 아래에서 쉬었어요. 배가 고픈 라마가 느끼기에는 많이 모자랐죠. 라마는 그곳에 앉아서 한 시간도 넘게 자신의 땅에 대해 생각하며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라마는 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제 난 강해져야 해. 조상님의 땅을 내놓아야만 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마가 삽을 가지러 항아리 쪽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뭐야? 누가 이걸 여기에 두었지? 나는 줄곧 여기에 있었는데. 라마는 항아리 안에 자신이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삽이 100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삽이 자신의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이럴 수가. 이 요술 항아리인가? 다른 걸로도 해봐야겠다. 라마는 100개의 삽을 꺼내고 항아리 안에 포도 하나를 두었어요. 라마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포도 하나리 이제 100개가 되었어요. 진짜 요술 항아리구나. 믿을 수가 없군. 이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가자. 무겁구나. 밧줄을 찾아봐야겠다. 라마는 밧줄 한쪽을 항아리에 묶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허리에 메었어요. 그러고는 항아리를 집으로 끌고 갔죠. 집에 도착하자 항아리에 다른 것도 넣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달걀을 넣자. 난 배가 많이 고픈데다가 과일만 아주 조금 먹었으니까. 라마는 재빨리 시장으로 가서 모아뒀던 돈을 달걀을 사기 위해 모두 썼어요. 그런 후 달걀을 항아리 안에 두었어요. 곧 항아리는 달걀로 가득 찼어요. 라마는 매우 행복했어요. 라마는 달걀 두 개를 요리했죠. 우와, 이런 맛은 생전 처음이야. 하지만 달걀 98개로는 뭘 하지? 이 달걀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그러고는 라마는 항아리가 음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달걀을 모두 판 후 라마는 항아리를 다른 것에도 사용했어요. 옷감이 필요하면 작은 옷감 조각을 넣었어요. 그러면 항아리는 적어도 15명분의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을 주었어요. 셔츠가 필요하면 항아리에 바느질된 셔츠를 넣었어요. 그러면 항아리는 100벌의 셔츠를 주었죠. 이런 식으로 라마는 곡식, 과일, 옷감, 향신료를 항아리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항아리는 계속 많은 것을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런 농부의 성공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죠. 라마는 항상 항아리를 집 구석에 있는 천 아래에 잘 숨겨두었거든요. 어느 날 라마는 항아리를 시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마는 암탉을 안에 넣어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봤어요. 갑자기 100마리의 암탉이 날개를 퍼덕이며 항아리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라마의 집은 암탉으로 가득 찼죠. 어디든 암탉 천지였어요. 죽은 물고기를 대신 넣어둘걸. 이 많은 암탉을 어떻게 잡는다. 라마는 암탉들의 뒤를 쫓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요. 암탉은 탁자 위에 앉고 차파의 위로 날았으며 라마의 머리 위에 날아 앉았어요. 내려가! 모두 이리 오라고! 하지만 암탉들은 겁에 질려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어요. 갑자기 안돼! 기다려! 한 마리가 날아서 항아리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100마리의 암탉이 뛰쳐나왔어요. 내 집이 닭장이 되어가는구나.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마는 재빨리 항아리를 덮어서 집 구석에 두었어요. 그런 후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암탉들이 전부 라마를 쫓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닭들이 라마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죠. 암탉 참 엄청나게 많네. 항아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겠어. 하지만 라마는 왕의 군인이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군인은 항아리에 대해 듣고는 왕에게로 달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항아리에서 많은 달기 나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요술 항아리에 틀림없어. 즉시 라마와 그 항아리를 대령해라. 그 항아리는 재무부의 것이다. 라마는 왕이 왜 자신에게 항아리를 달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왕은 탐욕스러운 남자야. 아마도 자신만을 위해서 이 모든 부를 원하는 것일 테지. 그 항아리를 가져와라. 큰 항아리로구나.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나 많은 암탉을 만들어냈지?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여라.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왕이 몸을 기울였을 때 왕은 미끄러져서 항아리 안으로 넘어졌어요. 이제 항아리 밖으로 올라오는 100명의 왕이 있게 되었어요. 그 누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모두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 왕좌야, 그리로 올라가지 마! 아니, 이건 내 거라고! 내가 왕이다! 아니, 여긴 내 왕궁이다! 홀이 왕으로 가득 찼어요. 왕을 구하라! 네, 하지만 어느 분이 우리 왕이시죠? 군인은 진짜 왕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분이 채 안 되어 왕들은 서로를 죽였어요. 이제 왕실은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슬픔에 빠졌어요. 라마는 곧 이 항아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항아리로 달려간 라마는 쾅 하고 항아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요술 항아리를 잃은 것이 슬펐지만 라마는 이제 작물이 자라는 땅을 가지게 되었죠. 라마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